따치고만은 나팔꽃처럼 두시는 정령 잊으셨나요? 뜨겁게 뜨겁게 사랑했던 내 마음 아직 모르면서 남들어 이 사랑을 모르겠니 남들어 이 춤을 모르겠니 당신만 사랑한 게 제가 되나요 나를 바라봐 사랑해줘요 날 바라봐요 해바라기 꽃처럼 말도 거짓말이야 좋아한단 말도 거짓말이야 모두가 거짓말이야 잠깐 폈다 치고만은 나팔꽃처럼 두시는 정령 잊으셨나요 뜨겁게 뜨겁게 사랑했던 내 마음 아직 모르면서 남들어 이 사랑을 모르겠니 남들어 이 춤을 모르겠니 당신만 사랑한 게 제가 되나요 나를 바라봐 사랑해줘요 바라봐요 해바라기 꽃처럼 나를 바라봐 사랑해줘요 날 바라봐요